지옥의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지옥의 골든 팝스 이광용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게 되면 지금 한국의 계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여기와 계절이 반대다 보니 요즘 같은 지긋지긋한 날씨에는 지금 한국 여름을 생각하면서 시냇가에 발 담그고 수박 한 통 먹고 낮잠 자는 그야말로 신선 노름 한 번 더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건 저만의 생각인지도 모르겠네요. 어제 한국 갔다 오신 분을 만났는데 한국 날씨 그립다고 하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면서 더워도 너무 덥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있는 곳이 좋은 줄 떠나봐야 안다고 하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날씨 생각하면 남의 떡과 내 떡이 똑같다 할지라도 남의 떡에 군침이 돋으네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전히 날씨 탓이라고 변명하지만 말입니다. 작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15년 만에 다시 프로야구를 감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더운 날씨에 차를 타고 이런 노래를 들으며 야구장으로 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초기의 골든팝스 첫 곡은 존 포가티의 The Old Man Down the Road를 들으면서 한국으로 가는 꿈을 꿔봅니다. 'Cause you got to hide it, hide it.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을 우리는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의 발전으로 과거의 모든 희귀한 자료를 접할 수 있고 세상 어디에 있든 바로 옆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인터넷 세상. 바로 지금이 4차원의 세상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만 해도 권투 세계 타이틀 매치나 우리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가 외국에서 열릴 때 위성 중계 관계로 제대로 시청이 안 되니까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아나운서의 양해 방송, 위성 중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와 같은 멘트가 나오면서 끊어지기도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요즘은 멀리 남반구에서조차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구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지금이 4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을 컨셉으로 해서 팝 앨범을 만든 제프니라는 아주 재치가 뛰어난 이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똑똑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상업주의로 치우쳐 그 평가를 지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ELO의 리더였죠. 그가 81년도에 발매한 타임이라는 앨범 중에서 미래를 보고 온 후 과거가 더 좋다고 하는 그런 그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씨가 91년도에 발표한 먼지가 되어였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사운드에 기반을 다진 공로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제이디 사우더인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제이디 사우더의 79년도 작품 You Are All It All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불러달라는 제디 사우드의 You Are All It All이었습니다. 한국 상황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한국 기사를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는 성주에 샤드 배치 문제로 국내 정치가 바람 잘날 없이 시끄럽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듣고 보자니 서로 간에 소위 뼛속에서부터 불신과 이념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들 자신, 바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광장이라는 소설 기억하시죠? 최인훈 씨의 역작이고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노벨 문학상을 한국에서 만약 받는다면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 판단해 볼 때 이 책이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상황, 지금 현재 샤드 배치 문제와 같이 이념이 결합된 그런 정치 상황을 볼 때마다 아직도 70년대, 80년대를 못 벗어난 것 같아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최은 씨 소설에서는 전쟁 프로였던 주인공 이명준이 남과 북도 아닌 중립세계로 삶을 결정하고 그 여정에서 스스로 바다에 목숨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주인공 이명준의 영혼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 속된 말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노래 골라봤습니다. 핑크 프로이드입니다. Final Cut. Throw the fish-eyed lens of tear-stained eyes. I can barely define the shape of this moment in time. And far from flying high in clear blue skies, I'm spiraling down to the hole in the ground where I hide. If you negotiate the minefield in the bright and beat the dogs and cheat the cold electronic eyes, and if you make it past the shotguns and the wall, dial the combination, open the priest hole, and if I'm in, I'll take. Thank you. never had the nerve to make the final cut. 젊은 세대에겐 시간 여행을 통한 세대 교감을, 기성세대에겐 추억 여행을 통한 삶의 재충전을 주는 초계 골든팝스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미용 전문의 써니 헤어앤메이크업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음악계에서 소위 명반으로 불리우는 좋은 앨범들이 많이 발표되는데요. 혹자는 비틀즈의 루버 소울에서 시작한 팝음악의 아트는 70년대 중반경을 마지막으로 그 운명을 다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명반은 60년대 후반에 발표한 빅브라더 앤 홀딩스 컴퍼니의 작품에서 골라봤습니다. 인상적인 카바로도 아주 유명한 앨범인데요. 이 앨범 제목이 Cheap Thrill이라는 말 그대로 형이상학적인 그런 타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Piece of My Heart, 오늘 명반에서 골라본 좋은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리드 보컬을 담당한 제니스 조플린의 절규하는 보컬이 인상적이었던 곡 Piece of My Heart였습니다. 이 곡은 아시다시피 원래 에마 프랭클린의 소울곡이었죠. 그런데 이 곡을 부른 에마 프랭클린이 이 노래, 즉 제니스 조플린의 절규하는 보컬이 들어간 이 빅 브라더 앤 홀딩스 컴퍼니의 이 노래를 듣고 이 곡을 한번 불러봤으면 어떨까 하고 주변 분들에게 문의하기까지 했답니다. 뭐 그 사실이 그 일화가 사실인지 아니면은 지어낸 말인지 모를 정도로 제니스 조플린의 보컬이 인상적이었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음악을 통해 영화를 살펴보는 영화음악 시간입니다.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영화 사운드 트랙인지 기억나시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고 기억 한번 되살려보시죠.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음악이죠. 76년도에 국내에 개봉된 영화 라스트 콘서트 주제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지휘하는 콘서트에서 삶을 마감하는 심파주의 이태리 영화였죠. 조금 더 들어보시고 영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60년대 이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극하는 일본이 자본을 대고 이태리 영화 감독과 배우들이 출연하여 일본을 겨냥해서 만든 바로 그런 영화였죠. 76년도 국내에 개봉하여 그의 큰 흥행 성적을 기록하게도 됩니다. 특히 영화 완성도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다소 의구심이 들을 정도로 엉성한 구성과 스토리로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혹평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만은 우리 정서에 부합되는 일종의 체류성 영화로 최소한 손수건 두세 장은 지참해야 하는 그런 영화였었죠. 또 워낙 감미로운 영화 음악을 스텔비오시 프라이드가 선보여 아직까지도 일부 올드 팬들에게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배우의 대사가 심금을 자아내는 스텔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음악 라스트 콘서트 스텔라를 위하여 들어보셨습니다. 음악을 통해 락앤롤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소개할 아티스트는 락앤롤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50년대 중반에도 소울 음악을 굳건히 견지했던 레이 찰스입니다. 사실 레이 찰스는 락앤롤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소울 뮤직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친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팝 음악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음악인 중 하나로 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린 시절 녹내장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았던 그가 2004년 70대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게 죽자 제이미 폭스에 의해 레이 찰스라는 이름으로 그의 일대기가 영화화되기도 하죠. 이 영화로 물론 제이미 폭스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2005년도에 수상받기도 됩니다. 자, 먼저 노래 한 곡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 기억하시죠? 바로 레이 찰스의 What I Say였는데요. 이 레이 찰스는 수많은 히트곡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겐 이 곡이 특히 인상적인 것은 코미디언 이마룡 씨가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까지 바로 빨간 양말을 신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각인돼 있을 정도로 이 노래와 함께 이마룡 씨가 생각나곤 합니다. 레이 찰스의 히트곡은 정말 많은데요. George on my mind, Hit the Road Jack, Unchained Melody 뭐 등등 뭐 우리들 귀에 너무 친숙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그의 최대 히트곡은 아마 이 곡이 아닐까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I Can't Stop Loving You입니다. I've made up my mind to live in memories of the lonesome time. I can't stop wanting you. It's useless to say. So I'll just live my life in dreams of yesterday. Dreams of yesterday. Those happy hours that we once knew. Though long ago. It still makes me blue. They say that time heals a broken heart, but time has to steal since we've been apart. So I'll just live my life in dreams of yesterday's. Those happy hours. Those happy hours. That we once knew. Long ago. said I made up my mind to live in memories of the lonesome time. Sing the song, children. I can't stop wanting you. It's useless to say, so I'll just live my life of dreams of yesterday. Oh, yes. 레이 찰스의 음악적 업적과 영향력은 락앤롤에도 고스란히 스며들게 돼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게 되죠. 지금까지 3주에 걸쳐 살펴본 락앤롤의 초기 스타들은 흑인이 줄을 이었는데요. 이제는 서서히 백인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사는 개신교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곡은 리듬앤브루스의 컨트리 사운드를 포장되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흑인들의 정서였던 심각하고 우울한 그런 블루스적인 감상은 탈색되고 중산층인 백인 10대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나 메시지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흥겨운 음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어가게 되죠. 진 빈센트입니다. 비바 룰라. She's my baby. 비바 룰라. I don't mean my baby. 비바 룰라. She's my baby. 비바 룰라. I don't mean my baby. 비바 룰라. She's my baby. 비바 룰라. My baby. My baby. My baby. Well, she's the girl in the red blue jeans. She's the queen of all the team. She's the woman that I know. She's the woman that loves me so. Say, Bebopalula, she's my baby. Bebopalula, I don't mean my baby. Bebopalula, she's my baby, my baby, my baby. Let's rock! She's the one with the flying feet. She's the one that walks around the store. She's the one that yells more, more, more, more. Bebopalula, she's my baby. Bebopalula, I don't mind my baby. Bebopalula, she's my baby. My baby, my baby, my baby. Let's rock again now. '라고 불리우는 타임머신을 타고 떠났던 골든팝스가 어느새 종착역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2013년에 개봉된 탐 크루즈, 모건 프리드만 주연의 영화 오블리비언에서 삽입된 프로콜 할렘의 67년도 명곡 Whiter Shade of Fade 일이 되겠는데요. 이 곡은 많은 가수들에 의해 녹음되었지만 그룹 유리드믹스 애니 레독스의 버전이 원곡 분위기에 가장 부합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애니 레녹스 하면은 신비감이 있는 그런 가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 아직도 이 곡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직 요점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시면은 이 곡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아직도 이 곡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니 레녹스의 이 음성이 저에게는 더더욱 그런 그 친밀감이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애니 레녹스의 Shade of Pale입니다. 날씨가 막바지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7월이네요. 한 달만 꼭 참고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다짐,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온통 세우면서 봄날이 오기만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미용 전문 써니 헤어 앤 메이크업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광용입니다. Cartwheels cross the floor. I was feeling kinda seasick. The crowd called out for more. The room was humming harder as the ceiling flew away. face.